뜨거운 사우나에 온 것처럼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화끈거려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면 홍조에 숨겨진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 생활 속 유발 인자 관리, 피부 진정을 돕는 음식, 스트레스 해소 팁까지. 붉어진 얼굴 고민, 이제 걱정 마세요. 예상치 못한 순간, 붉어진 얼굴. 혹시 안면 홍조는 아닐까요?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조금만 긴장하거나 온도 변화가 있어도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후 얼굴이 유난히 붉어져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은요?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가 아니라 안면 홍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는 얼굴에 있는 혈관들이 어떤 자극으로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인데요.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자신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마저 유발하여 많은 분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면 홍조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가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 및 관리 방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홍조, 깊이 파고들기. 내 얼굴은 왜 붉어질까요? 우리 얼굴 피부 아래에는 수많은 혈관이 존재합니다. 이 혈관들은 평소에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안면 홍조는 이러한 얼굴 혈관들이 어떤 외부 또는 내부 자극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피가 몰려 피부가 붉게 변하고 열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자체의 문제, 선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경적 요인, 사우나, 뜨거운 물,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과 같은 뜨거운 온도 변화, 자외선 노출, 식습관, 맵고 뜨거운 음식, 술, 카페인, 감정 및 스트레스, 긴장, 불안, 스트레스, 화 등 강한 감정 변화, 호르몬 변화, 폐경기 여성의 안면 홍조가 대표적입니다. 피부 질환, 주사와 같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의 증상으로 안면 홍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정 약물 복용,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붉어진 얼굴, 이젠 편안해지세요. 안면 홍조는 만성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옵션. 안면 홍조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약물 치료. 바르는 약, 확장된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붉은 기를 완화합니다. 먹는 약, 염증 완화, 혈관 조절, 신경 안정 등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사 질환이 동반되면 염증 완화를 위한 항생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및 광선 치료. 혈관 레이저, 확장된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붉은 기를 줄여줍니다. 안면 홍조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IPL, 인텐스 펄스트 라이트,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붉은 기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톡스 주사,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부위에 소량의 보톡스를 주사하여 혈관 조절 신경에 영향을 주어 안면 홍조를 완화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감정적인 요인으로 안면 홍조가 악화하는 경우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나 인지 행동 치료 등 심리적인 접근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 최근에는 안면 홍조 발생에 관여하는 혈관 조절 메커니즘과 염증 반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피부 특성, 유전적 요인,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미생물 생태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 및 레이저 장비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홍조 예방법, 붉은 얼굴,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기. 안면 홍조는 완치보다는 관리에 가까운 질환이므로 생활 속에서 유발 인자를 피하고 피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발 인자 피하기,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술, 카페인 섭취를 줄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뜨거운 사우나, 과도한 히터 사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으로 외부 공기를 바로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 철저. 자외선은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 손상을 유발하여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햇빛 노출을 피하세요. 순한 피부 관리.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안면 홍조가 쉽게 악화합니다. 알코올 성분이나 인공 향료가 없는 순한 세안제와 보습제를 사용하고 스크러브 등 물리적인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불안은 혈관을 확장해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안면 홍조에 좋은 음식들, 붉어진 피부, 속부터 다스리기. 안면 홍조는 외부적인 자극뿐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좋게 하여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식품,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아마인, 견과류 등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 풍부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체온 조절을 돕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되는 식품, 젖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등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통해 피부 면역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맵고 뜨거운 음식, 술, 특히 적포도주, 카페인은 혈관을 확장해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 홍조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건강한 몸이 붉은 얼굴을 진정시켜요.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해소와 체온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안면 홍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체온을 급격히 올리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체온 변화가 적은 걷기, 요가, 필라테스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세요.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기. 더운 곳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상황에 따라 체온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연. 흡연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여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는 안면 홍조의 큰 유발 인자입니다.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취미 생활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얼굴을 위하여. 안면 홍조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넘어 때로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는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안면 홍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더욱 자신감 있는 얼굴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생활관리가 어렵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